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, 식민지 특등주구인 박근혜는 그 어떤 궤변으로서도 친미 매국 죄악을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를 4일과 5일 중국의 신화통신, 미국의 UPI통신, 인디아신문 라이징 유럽,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보도했습니다.